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1절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오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봄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곱 가지 절기 중에 앞에 세 가지 절기가 봄절기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세 가지가 봄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여름절기입니다. 이 여름 절기가 지난 후 그리고 그 가을 한 7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7월이 되면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세 가지의 또 절기가 있죠. 그것이 이제 가을 절기입니다. 봄 절기를 통틀어서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름 절기는 칠칠절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요. 가을 절기는 마지막 절기인 그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니까 7대 절기라고도 부르고 또 이렇게 그 계절별로 묶어서 3대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될 이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이 불리는 절기는 앞에 살펴본 그 세 개의 봄 절기 가운데 초실절 그 초실절 이후로부터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나오는 15절의 안식일이 바로 그 초실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날부터 해서 일곱 번의 안식일을 지난다고 해서 7 곱하기 7, 49일이죠. 그렇게 7 곱하기 7의 날짜를 지나는 칠칠절 혹은 그 다음 그 49일 지난 바로 다음 날인 50일째 드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름이 두 개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로 통칭해서 부르려고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브옷이라고 해가지고요. 칠칠절이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명칭으로 칠칠절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것은 이게 오순절하고 같은 절기라는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지.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그 봄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었다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절기들이 단순히 어떤 그냥 명절을 지키고 행복하게 즐기라고 주신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그분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유월절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 유월절 아래 무엇이 담겨져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 유월절 날 그 정확한 시기에 어린 양이 잡히는 그 시기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그분이 그 무덤 속에 묻히셨지만 부패되지 않고 그 3일 동안 계심을 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그 초실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흔든다는 그 개념이 살아난다, 깨어난다. 초실절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흔드는 그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3대 절기, 3대 절기 혹은 7대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당연히 이 절기를 지켜야죠. 그러나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신약의 방식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믿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서 그 무덤에 계셨음을 믿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초실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실절 이후 7번의 안식일이 지난 이 칠칠절 날,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날은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칠칠절 혹은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자기의 죽으심과 그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완성시키시고 그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키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것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 오순절을 이렇게 같이 그 배우고 공부하면서 좀 양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먼저 구약 시대 때 이 칠칠절 날에, 오순절 날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약의 그 성취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읽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지금 저희가 읽는 이 본문은요, 출애굽 이후에 첫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일단 그걸 염두에 두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인데 한 절씩 읽고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같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10절부터 1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구절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예, 3개월 되던 날, 그러니까 3월 1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을 했죠? 정월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달 그로부터 제 3월달 첫날에 광야에 이르 시내 그 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19장 10절 11절에 의하면 그 첫날부터 하루 이틀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진을 쳤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3일간 준비해라,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이런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이 한 30일 정도라고 친다면, 계산을 해보면 출애굽한 14일부터 30일 정도, 30일에서 14를 빼면은 17일 정도를 광야를 걸었던 것이고, 그리고 둘째 달은 내내, 그렇죠? 30일 내내 그 광야를 계속 걸었죠. 그리고 3월 첫날에 바로 이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한 적어도 한 4일에서 5일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17 더하기 30 더하기 5일 하면요, 대략 52일이 되죠. 근데 이게 출애굽 한 날짜로부터 계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실절이라는 날짜부터, 그러니까 초실절은 출애굽 한 그 유월절 날짜 이틀 뒤니까 이틀을 빼면 이제 초실절부터 시작되는 날짜가 되죠. 그러니까 딱 50일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7절 날에, 첫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거예요? 네, 이 출애굽기 이 19장 넘어가면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 첫 77절 날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첫 77절 날에, 오순절 날에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이 백성들의 정체성,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자 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그런 정체성, 그것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약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내 자손,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의해서 생겨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장소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했냐면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어떤 노력과 열심과 어떤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430년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삶은 언약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여전히 애굽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애굽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끌어내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이들은 이스라엘 애굽 방식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믿는 애굽 방식으로 믿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신의 산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처럼 애굽에서처럼 제 멋대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야 할 것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사 제도까지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다 일일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제 쉐일에머라는 학자는 그때 당시보다 더 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예, 그게 만들어진 의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우리 이 인류의 가장 최초의 그 법전이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함무라비 법전은 법률 수여자인 그 함무라비가 그분의 그 함무라비라는 그 왕의 인물됨과 그 지혜와 그 정의로움으로서의 왕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봐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였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고자 했냐면 바로 그것이요.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께 다 뭔가 순종해서 그렇게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심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 또 더 구체적으로는 어린 양의 그 보혈 때문에, 피 때문에 건진받은 존재로 사는 존재다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약속을 위해서 사는 백성으로 사는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네, 실패합니다. 새 백성으로, 다른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사는데 실패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들이 왜 애굽에서 건진받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그 완악함이 그 모든 것을 어둡게 눈을 가렸던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선지자를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110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33절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출애굽기에 원래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고 이게 새 언약인데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 마음 속에 기록하겠는가? 이것을 이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그 방법,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을 에스겔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3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207쪽 에스겔서 36장 25에서 3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말한 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그 목적이 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인 이 율법은 문자로 그 돌비에 쓰여졌지만 새 언약은 그 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 언약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또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옛 언약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새 언약의 방식인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자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와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새 언약의 약속이 바로 언제 성취되냐면 신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칠칠절 날, 또 다른 말로 오순절 날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들이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방언이었는데 이때 방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어를 통해서 뭐가 증거되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증거됐죠. 그 증거가 이제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한 거에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그 어린 양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구약의 첫 칠칠절 날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돌판에 기록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옛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첫 칠칠절날, 첫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심으로써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첫 칠칠절날 율법을 주시고 그 외부에 기록된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첫 그 칠칠절날,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아까 잠깐 읽어봤는데 에스겔, 아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에스겔 36장 29절부터 31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니. 그리고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를 밉게 보게 되는, 자신의 죄를 바르게 직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3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밉게 볼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자신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누구 때문에 주어졌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거다. 내가 그렇게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하고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강한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은 자는요. 반드시 자기의 진면목을 보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5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낼 아버지께로부터 그 보낼 성령이 하실 일이라고 하신 그 분명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언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그런 내가 어떻게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게 하는 거, 믿게 하는 거, 감사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존귀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는데 그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뭐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그 심판과 그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자로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죄와 싸우고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죄와 싸우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본래 진노의 자녀이고 본래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또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보혈이 나같은 하트하는 것을 덮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장사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우리 삶에 직면한 그것보다 작은 문제들, 소소한 여러 가지 삶에 닥치는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도 부활로 만드시는 분이라면 내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얻은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쌓기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면서 아낌없이 나누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분께 영광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들을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 연합, 이렇게 하나가 되게 묶으셔서 다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오순절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정말 진실로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는 그 찬양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거 약속하신 거 그것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